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 즈음하여 캄보자 왕국 국왕 노르돔 시아모니와 대왕 후 노르돔 모니니에트 시아누쿠가 1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국왕과 대왕위의 위임에 따라 태양절경축 캄보자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왕궁 담당 부수상 공사모를 단장으로 하는 캄보자 왕국 정부 왕궁성 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자 왕국 국왕과 대왕후가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했습니다.